광명성전에 점하여 여러 나라 통신방송들이 시대화 역사 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서 높이 칭송했습니다. 캄보자의 아카페 통신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한 생을 흰 눈처럼 순결하게 사시었으며 부강 번영할 조국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민관과 인생관을 찬양했습니다. 이 나라의 국가 라디오 방송, 압사라 라디오 방송, FM 90.5방송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이론 업적과 선군용도 업적을 소개했습니다. 기내 르네상스 라디오 방송은 불멸의 꽃 김종일화에 대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. 민주공고 텔레비전 방송, 공고 DR 텔레비전 방송도 시청률이 제일 높은 시간에 백두미룡 고향집, 위인 칭송의 만년 제보 등 우리나라 영화들을 방영했습니다.